365일 다시 365일 이렇게 1806일을 지내온 화요일 저녁, 아직도 다섯 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카, 세월을 아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우리의 항공은 4.19 민주인형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회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패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조카 세월을 아니의 정미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의 풍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의 참미공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 함께하는 4.16 연대 상임대표 안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3월 26일 화요일 저녁 4.16 연대 사무실에 와 있고요. 기분이 남다르네요. 저도 기분이 되게 남달라요. 4.16 연대 대표님인 안순호 대표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순호 대표님, 저희 조카 세월을 아니에 방송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시게 된 거죠? 우리가 초대했지. 그치, 우리가 막 만나달라고. 4.16 연대에서 네. 그 5주기 네. 맞이해서 찾아가는 시민간담회 네, 웹자보를 내보냈는데 그걸 보시고 신청을 맞아요.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행히 또 오늘 저도 시간이 되고 날짜가 맞아서 이렇게 반갑게 인사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모가 처음에 네네. 신청을 해보자고 얘기를 하길래 하지 마. 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찬미공주가 이거 해볼까요? 또 그러신 거야. 그래서 하라는 얘긴가 보다. 그래서 신청하세요. 그랬죠. 운명적인 만남이. 사무실에 와서 뵈니까 다들 네. 처음이신데도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어가지고 다들 얼굴 낯빛을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나다니다 보면 노란 팔찌, 노란 리본만으로도 마음 통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그런 것처럼 광장에 있다 보니까 되게 비슷비슷한 분들을 뵙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선한 인상으로. 네. 선한 인상. 익숙한 이미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근데 여기 사무실에 찾아온 게 부담스럽거나 이러진 않으세요? 아니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제가 지역 간담회를 가면 네. 먼데는 울산까지 작년에 근데 한 30여 군데를 다녔는데 이렇게 와주시니까 저는 편하죠. 전국적으로 몇 년 지금 계속 다니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공동대표를 하면서 네. 작년에 10월 13일 전면 재조사 재수사 국민 네. 촉구대회 이런 것들을 네. 준비하면서 전면 재조사 재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려내고 광화문에 함께 모여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하는 간담회를 기획을 해서 다녔던 거죠. 올해는 혹시 그러면 뭐 특별한 타이틀이? 찾아가는 시민 간담회로 준비한 게 참사 5년이 네.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네. 근데 아무것도 된 게 없다 이렇게 보면은 세월호 유가족들이든 함께 해주셨던 국민들이든 시민 여러분들이 자칫하면 무력감에 빠지실 수 있겠구나 네, 하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이룩한 것과 또 앞으로의 과제 이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자리를 갖고자 찾아가는 시민 간담회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골방에 앉아가지고 매일 팟캐스트를 하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만나시잖아요. 광장에 있을 때도 물론 많이 만나셨겠지만 네네네. 어때요? 이렇게 피드백 들어오는 여러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목소리가? 일단 제가 광화문에서 이제 진실마중 때 서명지기로 계속 일주일에 두 번 이제 수요일날 안 하다가 2015년도부터는 제가 이제 집에서 하는 일이 있었어요. 공부방을 했었는데 학부모들한테 저 수요일날 수업 안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수요일하고 토요일을 15년부터니까 지금 15년, 16, 17, 18 올해는 이제 리모델링 관계로 이제 좀 덜 나가긴 하는데 예. 있으면서 평범한 시민들을 만나서 설명을 드릴 때는 이게 이제 나름의 뭐 정권이 바뀌었는데 왜 이러냐 언제까지 이럴래 뭐 이렇게 아주 모욕적이고 이런 말들을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이제 아 여전히 하고 있구나 고맙다 이런 인사말도 듣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일반 시민들을 만날 때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있다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역 간담회를 요청을 해서 그 자리에 가면은 일단 세월호 진상규명 이런 현황이나 과정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모르고 계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고 일단 의혹들은 아직도 있으시구나 이 진상규명에 대한 열망은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3월 23일 날 토요일 날 광화문 잠깐 일이 있어서 신랑이랑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데 쭉 걸어 오시더라고요 저쪽에서. 누가요? 저기. 어느 쪽이요? 어느 쪽이? 주체가 태극기 모독 부대가 아니라 그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었는지 아니면 그날 행진의 맨 앞에 네. 서 계셨던 분들이 세월호 가족 분들이세요. 네. 그리고 촛불 들시고 이렇게 쭉 예, 가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랑은 저랑 생각이 조금 더 다른 사람이라서. 세월호네 딱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직도 집회를 하나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거기서 제가 요리 확 와서 아직도 밝혀진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했던 집회는 네. 그 요즘에 이제 5.18에 네.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네. 김순예 뭐 김진태 이종명 이런 사람들이 막말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나경원이 같은 경우도 뭐 반민특위가 공론을 분열시켰다 이런 그 막말을 해내는 네. 자유한국당 이 해체. 집회라고 네. 볼 수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왜 거기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있어? 했을 때 이 그간에 보면은 이제 세월호 진상규명 뭐 특별법이 예. 통과되는 거나 아니면은 일기특조위가 그 조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거나 했던 게 다 지금의 자유한국당이지만 그쵸. 전 새누리당 그쵸. 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네. 아 자유한국당이 있는 이상 우리는 세월호 진상규명 할 수 없다. 네. 그래서 반드시 적폐청산의 이 하나의 과정으로 자유한국당 해체를 시켜야겠다 하는 그러한 목적이 공통의 목적 때문에 예, 5.18 시국회의와 더불어 저희 4.16연대가 주관해서 세월호 가족들과 같이 함께 이제 촛불을 들었던 그런 날이었어요. 페이북에 들어가서 4.16 연대 홈페이지 잠깐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나경원 국회의원실 대표님이 가신 네.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저 국회 출입금지기에서 3개월 네. 당했습니다. 아, 그래서 3년이요? 3개월. 3개월? 네. 아,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또 국회 출입금지도 받으셨다고 얘기를 하길래 해서 일을 많이 당하셨을 것 같은 대표자리가 대표자리인 만큼 제가 이제 상임 대표인 거예요. 네, 예, 예. 저도 이 한자풀이가 그거래요. 늘상, 일상상, 그 다음에 예. 책임할 책임. 때 임자 늘 책임지라고 저한테 그러니까, 예. 이걸 주신 것 같아요. 아. 역할을 이전에도 어떤 시민활동이나 연대를 하신 적은 전혀 없으세요? 제가 일종의 경단력 학생운동 언저리에서 좀 비판적인 시각 가지고 학생운동을 하던 사람들과 좀 친하게 지내긴 했었죠.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 출산, 육아하면서 시민사회운동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경력은 제가 전무예요, 솔직히. 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 크면서 아 이제는 좀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시작을 한 게 주민센터의 그 도서실, 도서공사, 이제 학교, 뭐 도서관 봉사, 학교에서 이제 학부모한테 요구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공부방 했고 또 이제 집단상담이라고 네, 초등학교 집단상담 경력이 그래도 그건 올해도 10년째입니다. 대단하신데요. 진짜 대단하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호 되면서 네. 너무 죄스러운 죄책감. 이게 이제 정말 아, 내 새끼만 챙기고 나 내 주변만 바라보고 살았구나. 더 넓게 아, 제가 할 수 있는 게 세상에 나가서 이제는 목소리를 좀 내야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광장에 나오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 이건 대단한 존경스럽네요. 네, 부끄럽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서 처음 경험한 것들이 너무 많죠. 다른 사람들은 세월호 뭘 하는지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엄마의 노란 손수건이 있어서 카페 가입을 했는데 각 지역에서 엄마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시더라고. 피켓도 그때는 이렇게 이제 규격화된 게 아니라 자체 제작해서 막 만들어서 하고 저도 동네에서 이제 그걸 시작을 한 거예요. 혼자서 그냥. 혼자서 하다가 외롭기도 했고 그다음 이제 토요일마다 광화문 그 당시에 이제 집회할 때 촛불 집회할 때 계속 나오고 하다 보니까 아 광화문에 나도 나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광화문에 가서 서명대 찾아가서 저도 같이 하면 되겠냐고 이렇게 여쭤보고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되신 거예요. 네네. 이거는 제가 이제 서명대 활동하는데 이 낯가림이 심한 건 아닌데 그곳에 가서는 같이 거기서 이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하고 밥을 먹고 이러는 거를 제가 한 1년 반 정도를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서명대를 챙기던 언니들이 이제 좀 연세가 지금 50대 중반쯤 이상 된 언니들이 광화문이 지금 철거되기 전 리모델링 될 때 그때 이제 언니들이 이제 힘드시기도 하고 각자 이제 언니들의 생활이 있으셔서 이제 경제활동도 하셔야 되고 해가지고 이제 그만두시는 상황에서 누가 그래도 대표를 좀 해야겠다 해갖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저는 그 언니들이랑 얘기도 많이 안 해봤는데 그래서 왜 저예요? 그랬더니 아무하고도 안 싸워서 아 그게 제일 중요해. 그렇지, 중요하죠. 네. 광장이라는 데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아, 예, 예. 네. 근데 좀 이제 부침을 겪고 다들 하다 보니까 서로들 정말 많이 그 안에서도 네, 상처들을 그 안에서 많이 입으셨던 그런 일들이 거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상처를 받고 뭐 떠나신 분들도 계신 거고 저는 이제 정말 일절 정말 따뜻하게 그때 광화문에 오영석 아버지하고 민호 아버님 두 분 이제 계실 때였잖아요. 저는 정말 그 아버님들이랑 인사밖에 안 했어요. 인사만 하고 제 할 일 하고 오고 계속 그렇게 지내다 정말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한 게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그럼 바로 4.16 연대 대표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진실마중대 대표를 일단 진실마중대 대표부터 시작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상임운영위원으로 제가 이제 여성과 시민의 목소로 진짜 평범한 시민이잖아요. 여성과 시민의 목소로 상임운영위원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안을 받고 솔직히 부담스러웠죠. 그럼 일이 많아질 거라는 것도 알겠고 저한테 굉장히 또 무거운 책임이 요구될 거라는 것도 알았고 했는데 아 기왕에 할 거면 세월호 이제 이 진상규명 활동을 할 거면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수락을 하게 됐어요. 됐는데 그 다음에 또 공동대표 이제 이게 4.16 연대의 이제 조직 체계를 이제 변화하는 과정에서 공동대표 체계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남자가 이제 그 당내분 정명선 뭐 있는데 그러면 여자 한 명이 있어야 된다. 예, 여자 한 명이 있어야 된다 해서 예, 제가 그래서 공동대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동대표를 하다가 그때는 이제 집에서 공부방 하고 광화문도 나가고 공동대표로서 주어진 역할도 하고 뭐 집단상담 그 봉사활동도 제가 거의 한 1년에 막 5-60시간씩 했던 것 같아요. 대단하시다. 근데 이제 어느 것 하나도 이제 아 만족스럽지가 않구나. 그러던 느끼던 찰나에 상근 대표를 해주면 어떻겠냐라고 작년에 이제 제안이 또 들어온 거죠. 예. 그래서 정말 그 한 7-8년 하던 공부방을 눈물 속에서 접고 네. 그래서 작년부터 2월부터 이제 사무실에 출근하는 그런 대표를 하다가 올해 이제 상임대표로 해서 좀 일상적인 집행 이런 것들에 대한 총괄과 책임을 지는 그러한 역할이 요구돼서 하게 됐습니다. 책임이 그러니까 어깨가 네 어깨가 이제 무겁군요. 네, 네. 갑자기 더 존경스러워지네요. 아니 이건 아니 그러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질문 속에 있는 답. 네. 그래도 내 생활을 갖고 있던 거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고 나서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식사도 안 하시고 광화문에서 진실마중돼 있는 사람들하고 식사도 안 하시고 할 일만 하고 집에 가시던 상황에서 갑자기 지금은 모든 걸 다 그렇죠. 책임지고 그렇죠. 계시는 거니까 되게 많은 욕도 많이 먹죠 그래서. 하는 사람들이 뭐 아무래도 자리에 앉으면 욕을 먹게 돼. 백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그렇죠. 없기 때문에 욕도 많이 먹는데 그것도 한편으로는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 게 제가 욕을 먹어야 그나마 이제 저희 사무실이 활동가들이 편하고 심지 굳게 일을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욕 먹는 것도 이제 자처하겠다. 팬이 돼야 되겠는데요. 아까 그 공동대표 네.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걸 보고 네. 이렇게 네. 하신 것 같은데 네.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님이 바뀌셨어요. 아. 올 2월에 임기제로 하시는 거라 전 위원장님인 전명선 위원장님이 그만하시게 됐고 새로운 위원장으로 장훈 2학년 8반 예. 그 준영이 아버님이 장훈 위원장님이 이제 되셨어요. 새로운 위원장님에 대해서 그분과 저희 박내군 대표님에서 저까지 세 분의 공동대표가 이제 있는 겁니다. 지금은 가족협의회는 화랑요원지 그 합동분향소 있던 자리 철거하고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기셨죠. 그래서 그 작년 여름에는 페인트 칠도 하시고 해서 예쁘게 예, 단장을 하고 예, 집기들도 아주 훌륭한 걸로 잘 쓰고 계셔요. 그곳에서 이제 다양한 안산 시민들을 위한 뭐 일종의 민주시민 교육 같은 강연들도 좀 유치를 하셔서 시민들하고 좀 이렇게 소통하시려고 되게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도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잖아요. 네. 고충이라고 해야 되나? 어려운 점들이 물론 즐거운 점들도 있으려나요? 어때요? 그냥 활동가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냥 겉에서만 보면 저희는 겉에서만 늘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민단체 활동을 제가 한 게 실질적으로는 2년인 거죠. 이게 이제 상임운영위원 뭐 공동대표 할 때는 저한테 이제 사무처에서 뭔가 역할이 주어지면 그거를 이제 그 역할 주어지는 역할대로 이제 또 가서 했으면 되는 거였는데 네. 실제로 완전히 발 담그고 몸 담근 거는 2년이라고 예,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 활동으로서의 뭐 고충이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 또 그놈의 대표자 두 글자를 담고 있다 보니까 이 왜 각 시민단체들하고 연대회를 가거나 이런 자리들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 자리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드시겠다. 불편하죠. 아, 예. 모르는 것도 있을 뿐더러 그분들이 또 낯설잖아요. 저도. 근데 또 그 속에서 이제 우리 얘기를 또 이렇게 주장을 또 해야 될 때도 있고 한데 이러한 부분들을 하기가 이제 그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고충인 거고. 예. 다른 시민사회단체 상황들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고, 진짜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 사무처의 활동가들은 일에 솔직히 좀 이렇게 치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 100사람의 이해와 요구를 다 맞춰주기 힘든데, 여기 있는 활동가들도 가족분들의 그 유가족들의 이해와 요구도 있는 거고, 뭐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뭐 그 단체, 혹은 개개인들의 이해와 요구를 다 예, 수용을 또 이제 할 수 없는데, 또 어느 정도는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인한 고충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쉽지 않지. 계속 들어야 될 것 같은. 계속. 나 그런 분위기 좀 알겠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좀 맥빠질 때는 언제? 제가 세월호 활동을 하면서 가장 절망적이었던 때가 2016년도였어요. 그때 이제 일기 특조위. 그때 활동 종료. 생각만 해도. 그죠. 자유한국당, 아니, 그때 당시 새누리당이었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청와대에서 그때 특별법을 악의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이게 제대로 기한도 못 채웠는데 활동을 강제로 종료하고 하는 맞아. 와중에 특조위원들이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단식을 계속 릴레이 단식을 하시고 유가족 단식도 하시고 시민들 단식 하시고 했잖아요. 그거를 보고 했는데 한 달 동안 세월호에 대한 셋자도 안 나오고 그때 정말 언론이요. 네, 언론에서. 언론에서. 이게 이대로 끝인가? 진짜 절망적이었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일절 반응도 없고 또 그 당시 이제 야당 국회의원들이라고 또 열심히 찾아오긴 했어요. 그래도 이석태 그때 특조위원장님이 저는 특조위원장님의 지위가 장관급인 줄 몰랐어요. 장관급이시더라고요. 장관님이 단식을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이제 또 그분은 또 이렇게 이 인권 변호사로서 동망 있는 분이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뾰족한 수가 안 나거든요. 그때가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백남기 어르신 돌아가시고 다시 이제 사회 여론이 정말. 또 이제 들끓기 시작하면서 정말 우연처럼 태블릿 PC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또다시 이게 몰아친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세월호 활동하면서 힘들었던 건 그런 거고 이런 단체 활동이나 이런 거 하면서 힘든 거는 우리는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하고 있는다고 하고 있는 생각을 하는데 100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니네 뭐하냐 이제 아직도 하고 있냐 이런 소리 들으면 그런 얘기 들을 때가 힘들고 그렇기는 한데 세월호 광장, 광화문 광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 심정이 더 남다를 것 같아요. 저희보다 훨씬 정미모 가서 울다 왔지. 울다 왔다는데 난 울다 이게 일종의 계획에 있었던 과정이에요. 리모델링은 그래서 안산의 정부합동 분향소가 철거가 이제 작년 4주기 합동연결식 치르고 철거됐잖아요. 이거는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이 또 이제 정부하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이제 각각 지역에 그 분향소들이 철거가 되고 특히나 이제 또 팽목 분향소 철거되고 하다 보니까 광화문 분향소도 그냥 두기가 참 그러니까 일종의 명분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솔직히 없기는 했어요. 하는 와중에 전명수 전 가족협의 위원장님과 가족협의회 하고 제안은 이제 뭐 서울시에서 이제 들어오긴 한 거고 그래서 이제 합의를 본 게 축소해서 그 자리에 짓는 걸로. 네. 아까 이제 방송 들어보니까 다른 자리로 옮겨간다고 이제 옆에. 아니요. 그냥 그 자리 있을 거예요. 대신에 정말요? 대신에 축소만 되는 거예요. 철거되기 전에는 양쪽 줄로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리모델링은 어느 공간에 되냐면 그 분향소 있던 네. 자리 있죠. 네. 전시관 네. 있던 네. 줄. 네. 그 줄로 리모델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붕이 올라오고 큰 골격은 어느 정도 지금 갖춰진 상태예요. 그 밖으로 빼는 게 아니고 없어진 거. 임시적으로 12월 달까지만 운영이 된다는 얘기를 또 제가 어디선가 아 그게 언론들이 그렇게 내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 공약 사업 중에 하나가 광화문 전체를 공원화한다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건 공약 있어요. 안 지켜도 되는데. 그러니까 기업 공간이 들어설 곳은 또 서울시 땅인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 12월까지라고는 하는데 국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잖아요. 아, 네. 더 오래 있을 것 같고 훨씬 더 친시민적인 공간으로 되면서 죽은 자와 산 자가 같이 이제 공존하는 이런 공간과 더불어 훨씬 이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게끔 전시나 이런 것들이 기획되고 준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세월호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하는 것들 그 공간에서 네. 예, 축소되기 전에 그런 활동들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근데 훨씬 좀 친근하게 예,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될 거고 천막들 철거될 네. 때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제가 보냈던 시간이 있잖아요. 네. 이게 일종의 이제 저의 삶 한 부분이 좀 떨어져 나가는 듯한 그런 기분을 이렇게 들었고, 저도 이제 철거하는 날 아침에 이제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정말 이렇게 포크레인에 들려서 그런 것들이, 물건들이 이제 거기 있는 것들이 들려져 나올 때, 솔직히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눈물도 나고, 예. 그 지나간 이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쭉 떠오르면서 눈물도 나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버스 타고 지날 때 보면 너무 지저분했어요. 솔직히. 네네네. 지붕, 왜 그 이제 천막 지붕도 그랬고, 정말 광화문의 그 먼지, 차량 먼지와 더불어 이제 광화문의 미세먼지 이렇게 보면은 제가 진실마중 때 서 있으면 조선일보도 안 보이는 때가 이제 몇 차례 있었는데 그런 속에서 더 이상 이 아이들을 지저분하고 왠지 황폐한 공간에 두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있던 진실마중 때는 네 개의 기 철기둥으로 버티고 있었던 건데 바람이 많이 불고 이럴 때는 정말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면서 불안했었죠. 가끔 안전을 토로하는 성명지기들이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는 분들도 계셨었어요. 기분이 안 좋았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 듣고 나니까 조금 안정이 되네요. 서울시가 되게 협조 잘 해주셔가지고 훨씬 더 어린 애기들도 편하게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게 그런 공간으로 바뀌게 될 것 같아요. 아, 재개관식을 4월 12일 날 할 거예요. 아, 4월 12일이요? 예, 예. 아. 재개관식을. 그러니까 4월 13일 날 저희들이 이제 5주기 기억식을 그때 할 거거든요. 예, 예. 광화문에서. 광화문에서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4월 12일 날은 광화문 리모델링 이제 해서 완성해서 이제 재개관식을 거기서 이제 그걸 또 시작으로 오죽이 또 이제 같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향소의 형태도 있는 건가요? 아니요, 분향소 형태는 없어지는 거죠. 아. 네. 그거를 부담스러워했어요, 저쪽 예산. 아. 네. 향을 피우고 이런 것들을. 전국에 분향소가 한 군데라도 있긴 한 건가요? 그 전주에 풍남문이라고 있는데 그 영정 사진들을 쭉 플래카드로 인쇄해 놓은 사진 그거를 계속 이제 작년부터 제가 그거는 걸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분향소 형태로 근데 이제 그거를 분향소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논란이 있는 그쵸. 거고 그래서 지금 뭐 분향소 형태로 돼 있는 거는 정식 공식적으로는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팽목항에 가면은 아무것도 저희가 볼 수는 없는 거죠. 그 빨간 기둥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다림의 등대 있는 그 공간은 그 타일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도로 한쪽 벽면에 쫙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거랑 기다림의 등대랑 존재를 하고 있고요. 팽목 분향소, 그다음에 팽목 성당, 가족들이 머물던 공간, 그 식당은 아직 철거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목포는 어떤? 목포는 작년 10월 말로 가족분들은 다 철수를 하셨어요. 선체조사위원회가 작년 8월에 활동이 끝났는데 그 선체조사위원회 사무실이 목포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늘 세월호 선체에 들어가서 조사활동을 하고 하니까 가족들이 옆에서 이제 같이 일도 많이 하셨고 이제 작년에 뻘 수습하면서 이제 유류품들 나올 때 가족분들 안 계셨었으면 어떻게 처리가 됐을지 몰라요, 솔직히.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선체조사위원회가 종료하고 이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라고 그게 이제 우리가 편하게 말하는 2기 특조인 거예요. 그래서 2기 특조위가 이제 조사 개시 선언을 작년에 12월 11일 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기 특조위 안에 선체 침몰 원인에 관한 조사를 하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팀 사람들이 이제 내려가서 조사 활동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산림연대에서는 해설사를 둬서 주말에 목포 신앙을 세월호를 보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께 해설을 해드리고 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지금은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대중적으로 되지는 않고 있고 가족협의회로 세월호 목포 신앙 갑니다 그러면은 따로 이제 요청을 받아서 그곳에 간담회 같은 걸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목포에는 그래서 상주하는 시민이나 가족은 안 계시고 주말에 목포 실천회 분들이 주말에 지키고 계신 걸로. 지금 이제 없는 거 자꾸 하시면 죄송합니다. 네, 특조위, 2기 특조위라고는 저희가 편하게 부르는 건데 네. 활동 기한은 특별법상에는 1년이에요. 아, 1년.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아.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특조위의 상임위원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상임위원이나 비상임위원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정치적 색깔을 띠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참. 그래서 1년만 하면 되지. 뭐 1년을 또 연장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위원들이 있죠. 네, 있어서 네, 있어서 조금 여기도 긴장을 하고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 같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나설 수 있는 게 이제 또 시민단체니까 저희 사회연대가 이제 또 나서서 그걸 어떻게 저지를 시키든 이런 것들을 또 해야 되니까. 1년 가지고는 조사하고 하기가 너무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그 세월호 뭐 구조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침몰 원인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조사를 방해하고 은폐하고 왜곡하고 왜 그랬는지, 그랬다라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러한 이제 진상규명의 이거를요, 그 일반적으로 세 가지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조사 과제들이 또 여러 개가 있어요. 굉장히 방대하단 말이에요. 방대하고 더불어 이제 작년에 기무사 문건이 또 장난 아니었죠. 기무사 문건에 보면은 세월호를 인양하지 말 것에 대한 제언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탑승객 수가 혹여라도 세월호를 인양했을 때 탑승객 수가 476명이 아니라 더 있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생존 흔적. 4월 16일 날 이후에 카톡이 왔다는 얘기를 막 했잖아요. 그때 경찰에서 어떻게 발표했냐면 불과 몇 시간 만에 뭐 하루 만에 이거는 중학생의 뭐 장난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제 인양을 해서 시신을 수습했을 경우 생존의 흔적이 이제 한 일정 기간 동안 이게 발견될 것을 우려해서 그 다음에 세월호가 인양됐을 때 외부의 파공이라든지 긁힘 흔적이 뭐 발견돼서 국민 여론이 뭐 나빠질 것을 우려해서 인양을 하면 안 된다. 아주 디테일한 유가족 사찰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그 전 집행위원장님이신 예은이 아버님, 이경근 집행위원장님 같은 경우 강성, 뭐 말이 안 통함 이런 그렇게? 식으로 다 표시가 돼 있어요. 9명의 미수습자 중에 은하 있었죠. 은하 어머님도 말이 안 통함. 진짜. 그리고 언론에서는 어떻게 해야 됨.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통령이 뭐 대국민 담화시 뭐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기무사 문건에 나와 있어요. 나라가 나라가 네. 아니었어, 진짜. 그래서 이제 기무사 그렇죠. 이제 국정원은 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조사할 게 굉장히 많은데 인원은 1기 특조위에 비해서 줄었어요. 과제는 많고 더 늘어난 거죠. 과제는 늘어나는데 인원도 줄었죠. 많이 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이제 뭐 1기 특조위나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잘했든 못했든 이제 그 나름의 성과들이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해도 1년 갖고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거. 그렇죠. 모자르지. 네, 그래서 뭐 정말 최장 2년 내에 진상규명이 될 수 있을까? 아, 씁쓸해. 네, 맞아요. 이제 서명대 언니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나름 이제 막 사회 문제 되게 관심 갖고 뭐 용산 참사든 뭐 쌍차든 열심히 이제 쫓아다니고 했던 언니인데 어느 것 하나도 당신이 거기에서 정말 이렇게 아 그래 이 정도면 납득이 돼 만족할 만한 아, 답을 그래요. 얻은 게 없으셨던 거예요. 근데 나이는 자꾸 먹어가니까 50대 중반이 돼서 세월호 참사 이게 딱 터지고 나니까 자기 삶에서 이거는 정말 끝을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토요일이면 매번 광화문에 이제 나와서 같이 서명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세요 진짜. 그런 분들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그치?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간담회 가셔서 하셨던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다 간담회 가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훨씬 더 디테일하게 막 얘기를 하겠죠. 진상규명 영역을 가지고 보통 한 길게 하자 그러면 뭐 한 가지 영역에서도 이제 몇 시간씩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이렇게 지나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기억을 이제 약간 희미해져 가는 거죠. 아, 예. 심지어는 제가 그걸 여쭤보기도 해요. 되게 도발적인 질문인데 몇 분이 돌아가신 줄 아냐. 그러면은 대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304명. 네네. 304명의 참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학생이 몇 명인 줄 아냐. 256명? 250명. 아, 250명. 네, 선생님 포함해서 단원고에서 막 희생자가 뭐 261명. 이렇게 하고. 이제 아예, 이제 이게, 그리고 어떤 분은 저한테 시민분이 그걸 물어본 적이 있으세요. 지나가면서 아이하고 같이 세월호 참사가 몇 년도에 일어났죠? 아.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근데 그게 그렇게 크게 아, 놀랄 일은 아닌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그나마 세월호 활동을 좀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뭐 명예 졸업식을 언제 했고 뭐를 언제 했고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솔직히 많아요. 이거는 정말 저나 뭐 이거에 관계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처럼 맨날 기사 검색해서 보고 모여서 맨날 하는 얘기가 우린 그런 얘기니까 우리야 이제 훨씬 더 민감하게 하고 집중을 하는 건데 그러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제가 이제 간담회 다니면서는 기억의 소환이라고 해야 될까? 아, 기억을 자꾸 불러일으키게 맞아 맞아. 예. 맞아 그래야 돼. 그런 역할들도 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 꼭 기억했으면 아 요건 잊지 말았으면 하는 뭐 어떤 것들이 단어나 숫자나 그러니까 진상규명의 영역, 침몰 원인과 이유와 책임자 처벌, 구조 방기의 이유와 책임자 처벌, 조사 방해, 은폐, 왜곡, 이거의 이유와 책임자 처벌. 그러니까 책임자 처벌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된 게 책임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쵸. 책임자는 네. 확실히.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에서 세월호에서 꼭 내가 밝혀야 될 거, 요런 정도 이제 인지하고 계시면서 304명 희생된, 대형 참사다. 늘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세월호가 어디서 침몰했냐 했을 때 진도군 조도면 앞바다 뭐 이렇게 맹골수도 맹골수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정도들은 좀 인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 어떤 법이 만들어졌느냐 했을 때 이제 아주 굵직하게는 세 가지 법인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선체조사에 관한 특별법, 세 번째가 사회적 참사에 관한 이제 진상규명 특별법인 거죠. 이거는 정말 이 유가족들과 국민들, 우리 이렇게 함께 하시는 시민들이 이뤄낸 굉장히 큰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면서 각종 안전에 관한 법 제도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어요. 실제.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이후에 행안부에서 국민 안전의 날이 4월 16일인 거잖아요. 세월호 참사 없었으면 이거 안 만들어졌겠죠. 난 모르고 있었네. 네. 근데 홍보도 안 됐죠. 그래도 작년까지는 광화문에서 그래서 4월 16일 그 주간에는 국민 안전의 날 해갖고 제법 큰 행사도 무대 크게 세워놓고 정부가 돈이 많아서 그런지 제법 크게 했었어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아 이런 게 많은 것들이 그래도 우리가 이뤄낸 결과물들인 거고 그러면서 책임자도 어느 정도 이제 우리는 특정 지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 2014년 4월 16일 우리가 그날 생방송으로 본 게 뭔지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서 왜 유가족들과 같이 촛불을 들었는지 우리는 책임자 그 뭐 범죄자 뭐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마음속으로는 다 특정치고 계시잖아요 다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는 그쵸. 거죠. 그래서 아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돼. 그치.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네, 그럼. 반드시 물어야만 이거를 딛고서 정말 세월호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있어. 이런 마음들을 좀 갖고 계시면 좋겠어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그럼 혹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4.16 운동이라는 것도 있던데 그건? 4.16 운동? 3.16 운동? 4.19? 4.16 운동이라니까? 페북에서 이렇게 아, 스타일을 뭐가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뭐 4.16 운동이라는 표현은 굳이 쓰게 된 거는 일단은 적어도 304분의 희생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그 희생을 딛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려면 좀 차별화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명명한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월호 이전과는 다른 세상 그거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이제 방법들을 펼쳐나가는 게 이제 4.16 운동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힘드시죠? 예? 물 한 잔 먹고 할까요? 괜찮으세요? 참여공주님 말씀 되게 잘하세요. 필요 없어. 마이크만 들면 돼. 말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이 얘기에 빠져들고 그러니까. 잘 들어주셔서 그래요. 아니요. 제가 이제 간담회 다니면서 어느 지역을 가면 나는 뭐지? 내가 여기 왜 와있지? 하는 때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느낌상으로도 이게 눈빛도 그렇고 소통이 이제 뭔가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때는 아 정말 절벽을 보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간담회를 가셨는데 예 간담회를 가서 요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현실인 거예요. 아. 정말 마음이 아픈 얘긴데. 인정할 거. 근데 뭐 인정해야 되겠더라고요. 가까운데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셔서 나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초청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네. 초청을 했는데도 뭐 힘들면 어쩔 수 없겠지. 4.16 연대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고 싶어요. 4.16 연대가 뭐예요? 이게 뭐 4.16 연대 하면은 네. 저희 앞에 딱 붙어 있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4월 16일의 약속. 4월 16일의 약속. 네,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해서 네. 저희들은 2015년 6월에 이게 이제 회원들을 모집해서 만들어진 회원단체예요. 그리고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이 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활동가들이 있어서 실무 활동과 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해서 같이 이제 회원들과 함께 그런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잠깐 여쭤봐요. 그 4.16 연대에서 텔레그램 운영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느 한순간 그 텔레그램이 안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지 채널이라고 있었어요. 있는데 그거 하면서 이제 뭐 각종 기자회견이나 뭐 이제 서명 활동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저희들이 공지를 했었는데 그 안에 정말 이렇게 이제 짭새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있어가지고 그런 게 파악이 돼서 아예 이제 그 방을 폐쇄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있어요. 4.16 연대 공지 채널. 아 있긴 한데 이제. 맞아요. 공지를 저희가 안 올리는 거죠. 네네. 2월 27일에 올라갔네요. 그것 때문에 참 그래도 좀 딱 올라오면 아 뭔가 무슨 일이 있구나 이런 걸 요즘은 몰라서 왜 안 올리는 거야. 그래서 주로 이제 페이스북을 그래도 이제 활용을 어차피 공개돼서 이제 그들이 뭐 예, 저들이 알게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페이스북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많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스북을 하는 걸로. 올해 혹시 이게 보니까 5주기 활동으로 뭘 많이 준비를 하신 게 많이 있는데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4월 저희가 이제 5주기 맞이해서 저희 4.16 연대는 기업 책임 미래라는 기업 책임 미래. 예,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 뭐 진상규명 영역과 책임자 처벌 영역 그리고 안전사회에 관한 초석을 다지는 영역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이 조직을 좀 이렇게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좀 이제 조직을 개편하는 이런 토대를 구축하는 그러한 영역들의 이제 각각의 사업들을 또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게 뭐 단순히 과거를 기억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이게 기억을 해야만 또 뭔가를 또 실현시켜내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 공간에 관한 사업들 그런 것들도 되게 저희들이 이제 이 기억 공간이 왜 필요한지 이거를 이제 국민들께 이 공감대를 좀 확산시키는 그러한 사업들도 이제 펼쳐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진상규명 영역에 있어서는 이제 특조위를 적극적으로 이제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슈 브리핑 같은 것들을 홈페이지나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게재를 하고 뭐 회원들께는 이제 레터의 형식으로 좀 보내는 하면서 세월호 현황들을 이제 같이 공유를 또 하게 될 거고 책임자 명단을 5주기 맞이해서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민감한 사항이 뭐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자유한국당의 황교안이 같은 경우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걸 그래서 수사를 외압하고 하나 더 드러난 게 그거 있죠. 박근혜 그 7시간에 대한 그 기록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만들어서 10년 동안 볼 수 없게 미치겠다 진짜.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김순례 같은 경우는 세월호 유가족들 향해서 시체팔이라고 모욕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좀 책임질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이게 세월호 관련해서 주로 굉장히 이제 좀 심한 건 아니죠. 처벌을 받은 사람이 지금은 선원들이 대부분이에요. 이준석 선장 같은 경우 진짜 업무상 과실치사, 그러니까 살인죄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살인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대법원에서. 근데 이게 이제 정부 구조를 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정부에서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처벌을 받은 사람은 그 당시 보트 끌고 왔던 123 김경일 정장밖에 없어요. 3년 살고 그 사람 나왔잖아요. 벌써 3년. 그래서 이 공무원들은 근데 이제 이 재판부가 말하기를 무능과 불성실은 처벌을 할 수가 없다라고 그래요. 아씨, 뭐 처벌해야지. 아, 무능과 불성실. 아 참, 웃을 일이 아닌데 정말. 그러게. 그러니까, 무능과 불성실. 박근혜도 진짜 무능했고 불성실했기 했다라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는 이게 탄핵 그 아니 이게 탄핵 그 이유가 사유가 되지 않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고칠 수 있을까? 저희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준비도 좀 해보려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되게 책임 있게 수행해 냈을 때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저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안전사회의 초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여론화시키고 알려내고 실질적인 법 제도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또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거 좋은데요. 아, 괜찮으세요? 네. 와, 감사합니다. 아니 책임, 나 요즘에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게 회사에서 제 위치에 대한 제 위치에 지금 중간 관리자 위치에 대한 이 역할을 어떻게 감당을 할까 맨날 고민하고 있거든요. 요즘 저희 화사해요. 못 하고 있어서. 역할이 있으면 또 권한이 있을 거고 권한이 있으면 그 또 그에 맞는 또 책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일치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보는 게 일치가 안 되고 있어서 정말 맞아요. 그게 안 되고 있어서 네, 저부터 지금 질려가지고 제가 공무원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공? 공무원은 그게 더 필요한 것 같아. 그렇지. 공무원은 나란 일하는 사람이잖아. 그런 게 필요하지. 네. 알겠죠. 아니면 하지 말라고. 딴 거 하라고, 딴 거! 자, 질문은요? 되셨나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러니까 정말 일 가정주셨다가 이렇게까지 오신 거는 어떤 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없으면, 뭐래도 없으면 사실 지금 이렇게 힘들 것 같은데 제가 옆에서 이 책임과 이 무게를 되게 어떻게 대한민국이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어떤 거를 잡고 가시는 중이신지. 일단은 뭐 이게 제가 광장에 뭐 다시 이제 세월호 이후에 뛰어들게 이게 광장에 나오게 된 것도 되게 죄의식 이게 심했고 어른으로서 어른답게 살지 못했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303명에 대해서 저는 이제 죄인이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그때는 애들도 중학생이었고 공부방에도 이제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 가서 만난 학생들도 있고 아, 이 아이들한테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했던 거고 그 마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그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도 그러면 더 이상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좋겠고 이러한 것들은 또 이게 상식이 통할 때 또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렇죠. 네. 이게 정말 상식적인 그렇죠. 상식적인 일이었어요. 네. 이게 이거 공무원들은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책임감 있게 또 했더라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근데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있던 어민들은 그렇죠.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또 하셨어요. 네, 하셔서 이제 해경이 154명 구조했다라고 자기네 백서에 있는데 절대 해경이 구조한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날 영상 본 사람들이 다 목격자이고 증언자이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무책임하고 책임을 뛰어넘는 행동들 책임지지 못하는 이런 언행들에 대해서 상식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치, 그런 부분들을 해서 상식적으로만 살아도 참 좋은 사회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 제가 돈을 벌어서 애들한테 물려주는 것보다 같이 이렇게 공통의 힘으로 거의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게 더 빠를 수 있겠구나 저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다 같은 생각 때문에 지금 다 이렇게 마이크 잡고 있고 같은 생각이라네.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못 뛰어드니까 나는 이러고 있는 거고 이런 거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네요. 그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해도 되죠? 예. 그러면은 저희 하는 팟캐스트나 이런 책을 만든 이유가 그 저희 말고 그 조카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세월호를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목이 조카 세월을 아닌데 이제 대표님께서는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이 조카들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말 같은 게 있으실까요? 아이들이 어떤 글쎄, 아까 저도 이제 학교에 가면 학교에 갈 일도 이제 특히 이제 대학생들도 만나고 고등학생한 앞에서도 이제 강연을 해요. 그래서 세월호의 현황은 이렇단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편하게 또 할 수 없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솔직히 이게 막막한데 애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할 때 그런 질문을 해요. 우리가 세월호를 어떻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정말 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으로 또 음악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음악으로 되게 이제 또 공부를 되게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뭐 물리학과나 이런 데 가면은 도대체 그 큰 배가 어떡하게 침몰하게 됐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하고 고민 좀 해보고 또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은 글로서 세월호를 예,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아주 사소하게나마 내가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고 그 다음에 팔찌를 끼고 다니고 이런 행위들이 사회 속에서 세월호를 잊지 않게 하는 기억하게 하면서 안전한 나라를 예, 바라는 그런 소망으로 이게 달고 다녔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얘기는 솔직히 이제 하는 게 니네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는 참지 마. 맞아 맞아. 맞아. 또 대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죠. 광주 5.18이 유가족들이 처음부터 진상규명 해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언제부턴가 대학생들 사이에서 네. 그 이제 그 등사지로 긁은 유인물이 돌고 그 다음에 그 영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돌면서 대학생들 사이에서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그때 이제 대학생들이 먼저 나서서 분신도 하게 되고 막 목소리 이제 높이고 같이 모이고 이런 와중에 가족들이 이제 확실히 그거에 대해서 더 이제 절절한 증언자가 돼주셔서 함께 모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학생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항상 세월호가 항상은 아니지만 적어도 주기 때만이라도 4월은 늘 잊혀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교육감들이 진보 교육감이 되면서 그러니까는 주기가 되면 그 주기를 그 세월호 주간 뭐 세월호 추모 주간 이렇게 하는 곳이 제법 있어요. 네, 제법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또 4월 27일 날 왜 작년에 네. 서로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저 위에 아저씨하고 그 군사분계에서 이렇게 넘었잖아요. 어떤 교육 제가 아는 그 교육감님들은 그거를 생방송으로 영상을 모든 학교에서 다 틀게 하셨어요. 그만큼 이제 인식들은 좋아졌기 때문에 적어도 그 주간만이라도 우리를 왜 우리가 왜 세월호를 기억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은 좀 하고 있죠. 네. 아, 가슴 벅차네요. 그러니까 한 시간이 얘기 빠져들으니라고 딴 생각할 시간은 없었네요. 여태까지도 딴 생각했었단 말이야. 그 이제 저는 어쨌든. 다니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늘 공유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 네. 4월 16일 안산 하랑유원지 3시 오주기 기억식이 거기서 열립니다. 아, 예. 올해요? 예, 4월 16일 안산에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할 그쵸, 거고요. 예. 네. 4월 13일 광화문에서 예, 광화문 광장에서 오후 7시 예. 예. 아, 오후 7시예요? 예, 예 저녁에 7시에 광화문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4월 13일이 먼저임에도 4월 16일을 먼저 말해야 돼요. 아, 예. 당연한 그래서 4월 16일 안산 4월 13일 광화문 네. 오늘은 안순호 대표님 모시고 너무 좋은 시간 가졌고요. 먼저 신청을 했지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재울 라디오와 함께하는 조카 세월을 아니 아직 39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요. 언제든. 권혁규. 남현철. 박영희.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희.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희, 양승진.